디도서 개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설교도 많이 안 하고 이런 책입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 디도의 목회지는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이었어요. 섬. 그레데. 영어로는 크레테라고 하는 이 섬인데,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도의 목회지가 어디라고요? 그레데. 디모데의 목회지는 어딘가요? 에베소. 디도의 목회지는 그레데. 그레데는 섬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레데에 떨어뜨려 두었다. 무슨 뭐 물건인가 떨어뜨리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떨어뜨렸다 하는 표현에서 암시하고 있는 바는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을 했다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어 목회를 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레데 섬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사도행전 27장에만 나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도중에 그레데 섬에 배가 닿았어요. 그레데 섬의 도시인 미항으로부터 선장이 야, 교우를 이 미항에서 나기가 어려우니까 베닉스로 가자. 그러니까 그레데 섬 안에 동쪽에 미항이 있고 서쪽에 베닉스가 있고 베닉스는 이제 영어로는 피닉스라고 해서 불사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미양에서 피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그만 거기서 뭘 만났냐면은 광풍을 만났어요. 그 광풍 이름을 아시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는 그레데섬 미양에서 피닉스로 가지를 못하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얼마 동안을 고생을 죽을 고생을 했냐면 14일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광풍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아 걱정 마라. 여기 배에 탄 사람은 다 너에게 주었고 이 배에 탄 사람은 배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딱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주셔 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광풍 속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선장도 소용없고 백부장도 소용없고 천부장 만부장 다 소용없어요. 기도하는 바울이 딱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는 이 배에 머물러 있으면 한 사람도 죽지 않으니까 배를 떠나지 마라. 딱 얘기를 해가지고는 그래서 276명이 다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기록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레데 섬에 바울이 디도하고 방문을 했다가 디도를 떨어뜨려 두었느냐. 이런 내용은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선교여행을 보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4차 선교여행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돼서 끌려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4차 선교여행은 어떻게 보면 선교여행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AD 60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어 있다가 해방되었어요. 63년도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68년도에 2차 투옥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투옥되어 순교를 당했는데 63년부터 68년까지 5년 동안의 스토리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63년부터 68년까지 5년 동안도 부지런히 다른 선교여행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신약성서에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도하고 언제 그레데 섬을 방문을 해서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 왔느냐. 그것은 1차 투옥과 2차 투옥 기간 중에 AD 63년과 68년 사이에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 섬을 방문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레데 섬에 오랫동안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데 섬에 각성의 교회들이 형성이 되자 교회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향한 이단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서 디도를 목회자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레데 섬에 남겨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 섬 사람들인데요, 주민들의 평판이 좋지를 않아요.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그레데인에 대한 평판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거의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어미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 지중해 연안의 그레데 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순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 같고, 여러분 사람 보고 짐승 같은 인간이라 그러면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저거 짐승 같은 인간이다 그러면 그건 욕입니다. 그리고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평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그레데 섬 사람 하면 거짓말쟁이, 짐승, 게으름뱅이, 이렇게 아예 평판이 딱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섬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데 섬에는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각 성이라고 하는 말은 각 성, 이게 뭐냐면 각 성, 모든 성이란 말이에요. 그레데 섬에 있는 모든 도시들, every city, 미양도 있고 베닉스도 있고 한데, 그런 모든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져서 모든 도시들에 세워진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이 그레데 섬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섬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평판이 좋지 않은 동네라고 해도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기는 합니다만은 성도들에게도 역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경건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윤리의 부패를 따지면은 강남만큼 뭐 부패한 데가 있겠습니까? 강남, 우리는 뭐 성도들이라 어디 강남에 살아도 교회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강남이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만은 강남이 윤리가 굉장히 부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부패한 강남에 살아도 그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디도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전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말하는 거고, 디모데후서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서는 뭐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란 어떤 것이고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1장 디도서 1장에서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 장로들,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목회자,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장로와 목회자의 그 품성,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설교자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목회자, 이런 것에 대해서 디도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장 1절. 2장 1절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말하라고 했잖아요. 바른 교훈, 사운드 닥트린, 올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를 설교를 해라 하는 말입니다. 또 3장 2절 읽어보죠. 시작.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리마인드.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살도록, 관용하며 살도록,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살도록 생각나게 해라. 그걸 자꾸 말해가지고 생각이 나게 해라 하는 얘기고, 또 3장 8절 읽어보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설교자들의 설교, 말하라. 바른 교훈을 말하고 또 선한 교훈을 굳세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서는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가지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제일 중요한 강조점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장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해야 된다. 삶의 영역에서 경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로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에서 경건해야 된다. 1장이죠. 교회 생활에서 경건해야 된다. 교회에서 경건해야 된다. 그렇죠. 교회에서 막 불경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서 경건해라. 그 다음 2장에서는 가정생활에서 경건해라. 2장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의 가정생활, 가정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경건해라. 그리고 3장은 공적인 생활, 직장생활, 공적인 생활에서 경건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영역은 세 가지입니다. 교회생활, 가정생활, 공적인 생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성도들은 모두 참된 경건을 나타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집에 가면은 막 가족들이 다 싫어하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난 저런 교회 안 나간다, 이런 평판을 듣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조금씩 손해봐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조금씩 손해봐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손해를 좀 봐야 돼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먹칠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손해보고 참고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집에 가면은 그냥 마누라도 싫어하고 애들도 싫어하고, 아이고 우리 아빠 저런 사람이면 난 우리 아빠가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도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또 직장생활에서도 위선적인 경건이 아니라 성도들은 참된 경건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레데섬의 사람들이 좋지 않고 평판이 좋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참된 경건은 첫째로 어떤 거냐? 진리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요, 진리를 믿고 알고 진리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바른 경건이 나옵니다. 이단자들은 경건치 않아요. 이단자들은 경건해 보여도 뒤에 가서 별짓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집단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도 이상한 짓 많이 해요. 이상한 짓. 아주 불신자들도 안 하는 짓 많이 합니다. 예, 그것은 뭐냐? 그건 그 집단이 진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경건은 진리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1장 1절,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랬잖아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경건함으로 인도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는 의미예요. 경건함으로 인도하는 진리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경건함과 진리는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경건함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게 진리인 것입니다. 디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여섯 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3절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 구주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구주, 세이비어. 구주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구세주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이것이 여섯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뭐 술 많이 먹었다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르게 살려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내가 데모도 했잖아요. 데모다 끌려가서 터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좀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로 살 힘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맨날 살려고 하면 올바로 살려고 하면 올바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리를 알고 나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행하던 일들은 다 고목나무에서 나뭇잎알이 떨어지지 다 툭툭툭툭 사라지게 되고 사람이 변해가지고 경건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사람을 경건하게 합니다. 진리의 지식이 사람을 경건함으로 이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들 집단이 경건한 거 아닌가 딱 보면 돼요. 하는 짓이 이상한 짓 계속하고 남 해치는 짓이나 하고 가면은 남 욕설이나 하고 못된 거 해치는 거나 하고 남의 거 사기쳐가고 뺏는 소리나 하고 이런 사람은 그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가 말하는 게 무슨 소리라도 그는 이단입니다. 왜? 불경건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는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읽어보시죠.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거기 보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Savior Jesus Christ,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라고 붙어있어요? 우리의 작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얼마나 더 정확하게 말해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제2위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 사역,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벗어나서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언제나 불경건함과 배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한때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틸리히, 그 사람은 소위 니오 오르토독시, 신정통주의에 속한 그런 미국의 아마도 가장 유명한 신학자일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지냈고, 폴 틸리히.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의 신학은 아주 이단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통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상을 왜 정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 사람의 행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부인이 하나 틸리라 합니다. 하나 틸리히.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의 신학과 교수들이요 모여가지고 술 먹고 그리고 무슨 짓을 했냐? 마누라 바꿔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놈의 신학자들이 모여갖고 마누라 바꿔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삶이 아주 불경건해요. 그러니까 보면 그들이 왜 불경건하냐? 그것은 그들이 가르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은 삶이 경건합니다.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래도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보호하심을 입고 경건함에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공적인 생활이 경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도서는 첫째로 경건은 진리의 근거를 둬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둬야 된다. 뭐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읽어보시죠. 11절 1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기 말하는 11절에 말하는 모든 사람은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All people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냐?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 사람은 만인구원설주의자예요. Universalism, 만인구원설, 이단 사상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은 뭐냐면 종이나 상전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구별치 않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All kinds of men.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종족의 차별을 두지 않고 성별의 차별을 두지 않고 귀천의 차별을 두지 않고 구별 없이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1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보세요. The faith of God's elect. 하나님의 택자들의 믿음과 여러분 믿음은요 택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택자들의 믿음. 하나님의 택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나타났다 하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11절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된다 그랬어요. 디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1절에도 무슨 단어가 나타나요? 나타났다. 13절에도 나타나신다. 이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appear 헬라어로 에피파이노 나타난다.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나타난 나타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13절에 나타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재림이에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13절을 이상하게 해석해. 복수로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고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은 그 7년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라고 해석을 해요.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완전 엉터리 해석이죠. 복수로운 소망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은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12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12절 다시 읽어봐요.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치 않은 것과 정욕은 버려야 돼. 버릴 건 버려야 돼. 약주 잡수시는 분 술병을 버리세요. 담배 피시는 분 담배를 버리세요. 그리고 바람 피시는 분 여자를 버리세요. 마누라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바람 피는 여자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버리냐?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 버리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그런 거짓말과 사기 그런 걸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죠. 그러니까 11절 초림과 13절 재림 사이에 우리는 버릴 건 버리고 바르게 살아야 할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예, 이 친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백성은 하나님이 따로 택하여서 구별한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친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경건 그리고 선한 일, 경건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고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첫째로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고 둘째로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7절, 4절로 7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5절 6절 7절에 보면 중생 거듭남 중생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심 칭의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한다. 영화 하나님의 상속자 영화 중생 칭의 영화 이 세 가지가 한 구절에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중생 칭의 영화의 구원의 3단계가 단숨에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유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해요? 사람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의 사람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중생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또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너는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그 보증으로 뭘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성령을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전에는 귀신들이 있더니 그게 쫓겨나가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야 그걸 밤에 꿈을 꿔갖고 내 속에 뱀 30마리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쫓아내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걸 이 밤에 꿈으로 꾸고 나서 깨어나서 보니까 새벽 4시 반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나가는 거죠. 그때부터 새벽 기도 나갔어요. 저는 새벽 4시에는 아주 죽어도 못 일어난 사람인데 야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는 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따르게 되고 성령의 임재가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도 깨닫게 되고요.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때로는 이 영적인 음성도 듣게 되고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자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3장 8절, 8절을 읽어봐요. 8절 시작. 이 말이 밑보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름다우며 유익하니라. 조심하며 선한 일에 힘써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유익하니라. 헛된 논쟁은 피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10절 어떻게 했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단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은 귀신의 영에 지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 전도해갖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가까이 한 후에 그래도 계속 전도하겠다 하지 말고 그냥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단은 멀리하라. 멀리하라. 괜히 뭐 귀신 붙어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해봐야 유익할 거 없으니까 한두 번 그런데 가지 마시오 얘기를 하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멀리해요. 멀리 같이 밥 잡수시지 마시고 이단하고 같이 놀러 댕기지 마시고 이단하고 공짜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그런데 댕기지 마시고 이단이 무슨 예언해준다고 쫓아댕기지 마시고 아멘. 자녀한테까지 예언한다고 쫓아댕기는 사람 중에 제대로 경건 생활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쫓아댕기지 마세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참된 경건 생활을 유지할 때에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레데 섬 참 악한 사람들이 많고 환경이 악한 속에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도 그들에게 참된 경건 생활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진리를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2장 10절, 10절, 2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9절에 보니까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님 일하는 사람이 강남중앙침략의 집사야. 집사인데 사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슬슬 떼어먹어. 5만원짜리 물건 사오고서는 영수증은 10만원짜리 해갖고 5만원은 지가 떼어먹고 또 뭐 이렇게 슬슬 떼어먹고 이런 짓을 한다. 그러면 사장도 자기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요 흔히 다 알죠. 아, 저 새끼는 도둑놈이구나. 미안합니다, 저 새끼라고.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저거 강남중앙침략의 집사라고 하는데 하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저거 슬슬 떼어먹고 슬슬 도둑질하고 저거 또 출근도 슬슬 늦게 나오고 또 사장 없을 때는 슬슬 빠져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빠져 자고 있고, 아, 저거 나쁜 놈이구나. 내가 옛날에 저런 짓 했는데 저놈 똑같은 짓 하네. 이 사장이요,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도사같이 다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아, 저거 강남중앙침략 집사인데 강남중앙침략에서 뭘 가르치길래 저 인간이 저따구로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경건 생활을 다 하고 떼어먹지 않고 상전을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않고 그러면 사장이 볼 때 자기는 나쁜 놈이지만, 야, 저 사람은 강남중앙침략에 다닌다는데 저 사람만큼은 달라. 내가 저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다. 내가 이 회사를 넘겨줄 때는 저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내가 언젠가는,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저 사람 믿는 예수를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저 사람 나가는 교회는 한번 내가 언젠가는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교훈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빛나게 된다. 빛나게 된다. 빛나게 된다. 코스미오. 이게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종들이 예수 믿고 경건 생활을 잘하면 상전들이 보고 예수님의 교훈은 존귀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종들이 불순종과 거짓하고 속이면 상전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경건하게 살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증거하는 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는구나. 아, 저것은 교회 가면은 예수 믿고 뭐 훌륭한 사람인 척하지만 직장에 오면 저것 저놈은 사기꾼이다. 저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되면, 아,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만이 하나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고 증거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5절, 2장 5절을 읽어보죠. 2장 5절 시작.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늘 2장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남자는 절제력이 좀 떨어지는가 봐요. 그리고 3절,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늙은 여자는 참소 말을 남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여자가 늙으면 이게 술꾼이 되는가 봐.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또 늙은 여자로는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뭘 받지 않아요? 회방을 받지 않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 경건생활을 해야 하나님 말씀이 회방받지 않고 직장생활에서 경건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참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경건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이 디도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다 까잡수셨나 한번 시험을 봐야죠. 디도가 목회하던 섬이 무슨 섬이라고요? 그레데 섬, 디도. 그리고 디도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두 글자, 경건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디도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을 나타내서 진리를 빛나게 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